앞서서 인샬라 영원하게 세우며 콜 하네샤마 젤 할렐루야 하마빌 프린 카데시 레콜 아타 보케르 벤 갈라이라 Зарейный прихоспенью, я бей кахол, Джерата мечты, брат Симфару, Интерс, Картелла Сипи. Бай, шалом.